주던 그 길이 너무 더 짧게 느껴져 조금만 더 너와 함께 걷고 싶은데 우리 헤어져야 하는 시간 너를 집에 보내야 할 시간 어김없이 매일 찾아오는 이별의 순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 변하기 전에 어서 집에 가 내 안에 늑대가 깨어나기 전에 전해지던 전설을 들어보았어 남자들은 보름달을 보면은 아주 무서운 늑대로 변하지 천수가 눈빛에 오늘 집에 가지 말란 말이 나오질 않아 무서운 야수를 바라보는 듯이 숨겨놓은 사슴의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보고 말을 하지 또 만나요 내일 이 시간 우리 헤어져야 하는 시간 너를 집에 보내야 할 시간 어김없이 매일 찾아오는 이별의 순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 변하기 전에 어서 집에 가 내 안에 늑대가 깨어나기 전 매일 찾아오는